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고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이 어찌 되었나 묻고 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고 그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가면서 기도하러 갔던 그들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면서 앉은뱅이로 있었던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하는 중요한 이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말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랍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놀랍게 여긴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제일 놀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물론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앉은뱅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놀라야 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보고 경험한다면 놀라고 또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가운데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분이 또 우리의 눈에는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분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내가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가 번쩍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또 감사하면서 박수치고 영광만 돌리겠어요? 아니면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란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서 예배하러 오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3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이 일을 한 사람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래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뭐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가운데 어떤 마을에 비가 한참 오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선포하면서 오늘 저녁 우리 비가 올 수 있는 특별한 기도회와 예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러 오면서 한 어린 소녀만이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은 야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너는 무슨 우산을 가지고 오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어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비가 오게 하신다면 어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일어섬 앞에 놀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로 그냥 당황한 듯 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당연히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1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한 것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재주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헌신하든 육신적으로 헌신하든 어떤 재능을 통해 헌신하든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향해 칭찬할 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바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했을 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작은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셨을 때, 수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인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라고 시작되면 안 돼요. 뭐라고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피아노 유명한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음악에 감동을 받았으면 피아노 연주자에게 가서 박수를 보내야 돼요. 피아노에게 가서 박수를 보내야 돼요. 피아노 연주자에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박수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귀한 믿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며 놀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듣고 따라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은 나의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메시지이고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죄 없이 하시며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없이 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고 나에게 더 필요한 은혜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남의 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기적만 보고 기뻐하다가 믿음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 뭐 어느 교회가 이런 부흥을 일으켰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암을 고친 일들이 있대. 어떤 사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남의 것들을 받고 남이 받은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보면서 놀라는 데서만 그치는 믿음에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나 주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범한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죄 없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